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정당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7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대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 작품에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 대표단, 캄보자 푼신테이크당 대표단, 적도기네 민주당 대표단과 방글라데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등 각계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15일과 18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 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베닌 김종일 장군 만세 친목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왔습니다.